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의 동지가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여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펼리고 있는 황해제철 연합기업소를 현지 여행했습니다. 최룡의 동지는 연합기업소의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해산 3지연 넓은 철길 건설장에 보내줄 중량리로 생산 경영을 여행하였으며 기세도 높이 생산조강형을 일으키고 있는 이건 노동계급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리는 데서 황해제철연합기업소가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이 총발동되어 중량대로 생산을 힘있게 다고쳤게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습니다.